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소고 다섯 돌세 점하여 만수대 온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일본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나가노 현민회의 일본 미야기현 1조 5 친손협회 1조 학술 교육교류협회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몽골 고루왕 에르덴의 교원대학 김종일 학급과 나이지리아 조선친손협회 위원장, 나이지리아 국회 상원의원 아부들라호 아다모, 앙골라 말란죄주 꾼다디아 바제군 장관, 중국 길림육문중학교 교장, 대중항일혁명열사 김철 가족, 공화국 영웅 안동수 유가족인 종일심 동포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에 16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